찾아도 그리 멀기에 가슴 깊이 새겨진 당신의 모습 지난 날이 그리워 손짓해 봐도 오지 않는 내 사랑 그리우구나 그리 웃구나